떼었어, 떼봐. 떼었어. 오빠, 오빠. 무슨 떼를 얘기하는 거야? 식사 때? 간식 때인가? 간식? 그런가? 이런 바보 같은 어린 양이 있나? 안타깝게 그지 없군요. 그게 아니라 곧 재앙의 때가 일어난단 말이지. 마지막 재앙의 때가. 마지막 수업이야? 난 두 번째인데? 그래, 오빠 왜 이래? 아, 그게 아니야.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어, 상훈이 너 이제 보니 마지막 때가 이르긴 일어났다. 너 CD 빌려간 거 나한테 가져오기로 해놓고 너 오늘 안 가져왔구나. 아! 너 끝나고 보자, 너. 마지막 때. 조금 마지막인 줄 알았다, 너 오늘. 소리 울리지 마. 목사님 올 때가 됐지. 어.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 잘하는 게 소란스러워요. 밖에서 보니까. 아, 오빠 때문에 좀 상훈이가 왜 호들갑을. 네. 왜? 마지막 때라고. 뭐가 마지막? 안 민 것 같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곧 마지막 때가 이룰 겁니다. 아. 네, 맞아요. 뭐 그 새삼 그렇게 열을 내가지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솜사학당이 봉숭학당이네. 오늘따라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늘 제 시간이 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좋은데. 네. 자, 복습들은 다 됐겠죠? 아, 이를 어쩐단 말이야.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지난주 우리 어느 부분 했었죠? 에, 요한계시록 14장. 낫을 들었습니다. 14절. 낫을 들었습니다. 20절까지 했죠? 네네. 자, 첫째 내용이 뭐였어요? 인자가. 낫을 베는. 예. 낫을 들고 이제 수학을 하는. 인자가. 알곡을 추수하는.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죠. 네. 근데 이건 심판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낫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아니, 너무 깊게 나가지 말고 일단 표면적인 대답만. 낫은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니까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두루마리. 두루치기까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얘기하죠. 네. 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견뎌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 구원의 완성.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완성의 차원에서 추수가 이루어진다. 이건 알곡을 모으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크게 후반부에 나왔던 심판은, 아, 저기, 낫을 휘두르는 것은 천사에 의해서 역시 낫의 기준으로 휘두르는데 이때는 포도주 틀이 밟혀서 붉은 것을 내듯이 이거는 이사야서 6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뭘 얘기했어요? 심판. 심판을 얘기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간에 뭐 하는 데 힘써야 돼요? 말씀. 뭐 하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 상훈 학생? 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힘쓴다는 게 뭐예요? 네? 말씀에 힘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응, 간단하게.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응?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소극적인 대답이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말미에 아주 적극적인 삶의 방향을 그렇게 하자고 우리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요? 적극적인 뭐죠? 옆에 사람들을 가르쳐 주지 말고. 뭔가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내가 지금 물었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의 그 답대로 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네, 갑자기 안 나네요. 예. 네. 어떤 지위와 형식의 삶을 통해서 살든지 간에 생명을 흘려. 전하는 자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적극적인 삶의 책임이 있다. 이제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나죠? 예.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계시록 오늘은 15장 전체를 네. 15장 전체를 8절까지밖에 없네요. 네, 전체가 길지 않아요. 네. 두 절씩 네. 우리 반장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르러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2강 마지막 재앙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지막 재앙의 종류인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서론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을 공부할 시작을 할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죠. 네. 제일 먼저 나온 7은 뭡니까? 일곱 교회. 그렇죠. 이거 기억나죠? 일곱 네. 교회 공부했어요. 그다음에는 일곱 인. 옳지. 일곱 인. 그다음에는 일곱 촛대. 일곱 일곱 웬 또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아니야? 일곱 천사? 일곱 이 참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일곱 나팔 맞아요. 아, 일곱 나팔. 아, 그 생각 안 나요? 천사가 나팔 다 불렀는데. 나팔. 나팔. 네. 기억납니까? 일곱 나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일곱 대접. 대접. 일곱 대접이 남았다 그 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새로 오신 우리 박진희 학생도 어디 지난 시간 공부해 보니까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웠죠? 네. 요한계시록을 네. 많이 들어본 경험이 사실 없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옆에 우리 상훈 학생이 잘 가르쳐 주죠? 좀 가르쳐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헷갈려요. 오빠가 좀 표현력이 없어.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뜨문뜨문 성경 전체를 보는 그 방법에 네.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나열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예?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거 벌어질 것이고 요거 벌어진 다음에 요거 벌어질 것이고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시간 배열로 설명한 것뿐이지 이 순서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쭉 표현들을 문화와 문학의 옷을 입고 설명이 되었다. 기억나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15장을 잘 공부해야 마지막 일곱 대접이 잘 맞춰집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적. 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그 옆에 3이라는 숫자로 네. 풋노트가 달려 있죠? 예. 네. 네. 우리 반장, 거기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표적. 표적.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거기 이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미라클. 예, 기적. 이런 거. 그 기적 차원에서 이해를 갖기가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건 미라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적은 풋노트에 표적. 보니까 표적. 표적. 사인. 사인. 사인이에요. 근데 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세메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세메이온. 예? 그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시의 내용을 가리킬 때, 예? 구속과 그 구속에 관련된 계시의 내용을 가리킬 때는 항상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실 씁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사실 번역이 이적이라는 번역보다는 표적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의미라고 말해요.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채택해서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15장에서 짧지만 설명되어질 내용이 어떤 구속의 문제와 그 구속의 완성을 다루고자 하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단어 하나 채택이 어떤 단어를 채택했느냐에 따라서 단어 딱 하나만 보고도 앞으로 내용이 대충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걸로 봐서 지금부터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구속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네. 이게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2절. 2절을 보기 전에 1절을 마저 하십시다.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라. 마치리라. 보통 그 마친다, 피니시, 끝 이런 어떤 시간이 쭉 가다가 맞춰지는 피니시 라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리로다 이 말은 시간이 흘러가다가 끝난다는 그런 끝의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설명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렇게 교회 인 나팔 적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하고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적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뭐에 가깝다고요? 표적. 표적이에요. 표적은 뭘 내포하고 있는 예고라고요? 구속의 완성. 계시 내용을 담아낼 때 그것은 항상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말을 써요. 그런데 마치리로다 뭐예요? 완성.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표적을 표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저건 아 이제 끝난다 이런 피니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보십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앞에 계시록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죠. 하도 오래돼서 다들 표정들이 지금 잊어버린 표정 같아요. 반장, 기억 안 나요? 배웠던 건 기억납니다. 배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유리바다는 뭐가 섞인 유리바다예요? 피, 불.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까요? 어떻게, 자, 분명 바다는 물일 텐데, 네. 응? 어떻게 불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재밌죠, 표현이? 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해를 갖자면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학적으로요. 예. 네. 쉽죠? 네. 이건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일렁거리는 바닷가다. 그러면 바다에 불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아. 불같이 이는 어떤 바다의 그 속성을 표현하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어떤 불 같은 형상이 나타나면 그 불이 어디에 비칠까요? 물에 비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불이 섞인? 바다. 바다. 바다? 재밌죠? 예. 예. 초록 빛깔 바다. 흔하죠. 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의 문학 양식을 빌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 자,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다음부터 잘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제 연결이 돼야 한대요. 네, 연결이 됩니다.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태 배웠던 짐승, 그 우상, 그 이름의 수 이런 것들이 이름의 수가 뭐였죠? 그 666 얘기 그렇죠. 나온 거가 그런 그것이 앞제... 당대 사람들의 무슨 기법이라 그랬어요? 게마트리아. 예. 게마트리아. 이름 철자 하나하나를 네. 숫자로 표현. 숫자화해서 나는 564를 사랑했다. 아.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숫자를 이겼다는 것은 그 로마 황제 치하의 네. 포악한 정치 밑에서 신앙의 절개를 버텨내고 마지막 승리한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네.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상훈 학생? 네, 이해가 왜 자꾸 시선을 피해요? 네? 네, 저를 보세요. 아, 설명해 보려고. 예. 이해가 되죠? 이제? 예, 그럼요. 네. 자, 이제 상훈 학생만 이해되면 여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죠? 네.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것은 그 고난의 시대를 끝내고 짐승의 위협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거기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성경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자, 이거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그림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출애굽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노예살이를 끝내고 모세를 선두로 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애굽이죠? 네. 애굽이면 왜 그냥 모세의 노래라 그러지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럴까요? 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을까요? 그 출애굽이 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는 그것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속성을 같이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 예? 그 당시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애굽에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공로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 유월절 밤이죠. 예, 예, 예.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자, 이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직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왕이 놔줘요, 안 놔줘요 처음에. 안 놔줘요. 안 놔주죠. 그래서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완고한 의지가 꺾어지지 않고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무슨 재앙이 임하죠?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장자가 죽는. 근데 사람만 죽어요? 아니요. 짐승까지.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초태생. 그 말은 첫 것이 죽었다는 것은 이 첫이라는 말은 히브리 수 개념으로 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전체. 그렇죠. 전체를 대표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첫 것이 다 죽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전부 죽었다는 말. 완전한 심판을 얘기한다 그 말이. 정준 학생 이해가 돼요? 네.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때 애굽 땅 고센 지역이라는 데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만은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반장, 그 방법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그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흘려져 있는 집안은 사망의 심판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pass over. 그러니까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통과한다. 그래서 한자로는 6월. 6월 달에 6월이 아니고 예, 6월. 이게 아니고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 어느 집만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은. 그래서 이 6월절이 갖는 이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지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히브리 노예들을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라고 이제 홍해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또 후회를 해요. 네. 아, 내가 이거 괜히 놔줬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죄성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인식을 집요하게 붙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옛것을 생각하게 하고 네. 근데 그 속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사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항하죠? 모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돌팔매질을 하고 난리가 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고 그걸 가리키게 하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쭉 갈라져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 갈라진 바닷길로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통과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갈라지면 갈라진 즉시 이 물밑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질퍽질퍽해가지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수레도 있고 하는데 다 빠져버리지? 근데 어떻게 건넜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이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날 때 갈라진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계속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인생들이 소리치고 악지르고 원성을 터뜨리는 가운데도 우리의 길을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 뒤쫓아 들어오던 애굽 백성들이 다시 물이 흐름으로써 거기에 완전히 수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고학팀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고고학팀들이 이때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그 발굴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애굽 병사들의 그 수레바퀴 같은 거 그 바다 밑에 실제로 그 발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고고학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고증할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라도 성경의 어떤 연대기를 밝혀내거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고학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노래를 설명하는 것이 돼 그 구원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이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공부 시작할 때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 표적은 뭘 담아낸 예고라고요? 구석이요. 구석의 계시의 내용을 담을 때 표적이란 사인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마친다라는 말은 완성. 끝난다라는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완성. 그러니까 지금 15장 내용은 뭐예요? 그 그림을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보십시다. 자, 우리 저기 박진희 학생이 몇 절을 읽으시냐면 네. 이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들어가십시다. 3절을 다시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여기 우리 한번 지금 그 모세의 노래요, 종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 노래에 몇 가지 주제가 녹아져 있는가를 우리 반장서부터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금 보십시다. 자, 우선 반장부터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네. 또 그다음에 정주원 학생.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훈 학생. 만국의 왕이시라. 네? 만국의 왕이 되신다 이거예요. 예, 만국의 왕이시여 네. 주의 길이 의롭고 네. 참되시도다. 그다음에 네. 주만 영화롭게. 예. 그다음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도다. 주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니이다. 네. 예. 네 가지 주제가 이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계시록 15장 쯤에서 다시 각인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반장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노래를 다시 보여주고 확인시킬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금 현실에 눌려있는 이 삶 속에서 예.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속성들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은 참 그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속 터지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공식대로 안 돼요. 그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세상 기초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살려면 어떤 때는 진짜 정신병 걸릴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막 인생이 엉키고. 근데 약간 얍삽하게 굴고 사기치고 새길로 가는 사람들은 잘 돼요. 네. 그 노력한 만큼 뺏고 움켜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쫓거나 흉내내거나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주원 학생 네.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요. 아닌 정도가 아니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 것이고 ING고요. 앞으로도 힘들 네. 거예요. 앞으로도. 그 우리가 그 일터 현장이 그렇고 그렇죠? 예. 상훈 학생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타협을 하는 시점이 또 오는 그거에 대해서 좀 괴로운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 괴롭죠. 예. 예. 그래서 계속 무너지고 예. 그런데 놀라운 예.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김상훈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의 피 흘린 공로에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수백 번, 고백 번 깨지고 터지고 상처 투성이로 나뒹굴어져도 우리를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래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고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어느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어요. 70, 80년대는요, 지금은 뭐 일본도 축구를 잘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축구 잘했던 아시아 국가가 한국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고, 70, 80년대는. 그 다음에 잘했던 나라가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 잘했어요. 말레이시아 잘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미얀마라는 그 국가 이름이 개칭됐죠. 예. 원래는 버마라는 거예요. 이 버마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버마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레이시아, 버마, 이 아시아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메르데캅에 축구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박스컵이라는 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따서 박스컵이라고 축구 시합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TV가 집집마다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라디오로 중계를 들었어요. 그 시커먼 고무줄로 이런 네모난 그 건전지 뒤에다 붙여놓고 누워서 식구들 다 칼잠 자가면서 그거 듣고 그 아리란 추억이 있죠 우리가. 근데 그 시절에 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회택 씨였어요. 예. 이회택. 지금도 축구협회에서 수거를 하시죠.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한 걸 봐서 인터뷰한 거를 근데 아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웃기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는 축구 선수들이라도 키가 1m 60대 선수들이 많았어요. 거의 이제 제 수준.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수들하고 붙으면은 밀면은 어깨 싸움하면 완전히 나뒹굴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유럽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 뛰어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더래요. 우선 체격이 안 되니까 몸에서 딸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인터뷰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제가 그대로 그냥 공개합니다. 이회택 씨가 그 주장이었는데 후반전 들어갈 때 손에다가 앞정을 예. 앞정 압니까? 예. 예. 이 대가리가 좀 넓은 짧은 거의 못 수준이 있어요. 못. 예. 예. 그걸 손에다 다 움켜쥐고 들어가가지고 유럽 선수들이 붙으면 허벅지 한번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뛰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나뒹굴어지는 거죠. 그 심판이 이제 막 뛰어오면 잔디밭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때 이제 선수들이 요즘은 선수들이 영어도 잘하지만은 그때는 뭐 아는 영어를 해야 I don't know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I don't know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찔린 선수는 죽는 거죠. 아파서. 그러고 시합을 했대요. 그때 그 시절에는 70년대 기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실력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뭘 해요? 반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저쪽은 근본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칙을 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칙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진짜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조금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승리, 비전 이쪽 영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이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승리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매일 비명이 터져 나오도록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희죽희죽 웃게 돼요. 될 대로 되라. 예?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사형 날짜 딱 받아놓고 나서는 막 간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비명이 터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 한국교회는 너무 신앙생활을 성공지향적으로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예수 믿음은 전부 만사형통해야 되고 자식들은 꿈을 꾸다가도 답안지를 다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사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절대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칙해서는 안 돼요. 아까 상훈 학생이 정말 고백한 것처럼 문득문득 그 타협하고 싶은 정점이 있어요. 그때 그걸 잘 견뎌야 돼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땅에서 보상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다 이 땅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는 건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뭐예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교하겠어요? 더 의롭고 자비롭고 공정한 분이에요. 그러면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과부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어떤 정당한 원칙을 붙들고 살 때에는 이 땅에서는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반칙하면 안 돼. 나는 그 이회택 씨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지 실력이 없으면 반칙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떨쳐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너무 강의들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늘따라 또 다른 때 강의와 달리 선생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확 다가서시니까 아, 난 늘 진지했어요. 아, 예. 오늘따라 유독 그러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자, 우리 이제 제가 농담이고 난 늘 우리 학생들 대할 때마다 참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고 항상 충만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5절, 5절. 저기 박진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이제 요 일곱 재앙이 다음 시간부터 펼쳐질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가 있는 재앙이다, 없는 재앙이다. 계시록은 절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시록 강의 중에 가장 잘못된 강의의 패턴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위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이쪽으로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살아 이쪽으로 가고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 네. 전체가 어린 양의 공로가 얼마나 복되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릴 복이 얼마나 놀라우냐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 관통하는 사상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거된 재앙은 우리와 관계 있는 재앙으로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살면 저쪽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은 것이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어메이징이냐. 그거를 여기서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공부한 내용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부한 범주 안에서 한두 분 질문을 하시고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제 네. 다음번 강의가 그렇죠. 나오실 때 이제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제가 네. 이제 애껴두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전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때 그 홍해에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첫사랑의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조금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건지 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 늘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네. 구속받은 어린 양의 은혜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상훈 학생,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공로를 뼈저리게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누구의 처절한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는 그걸 얼마나 율법주의자였어요. 네. 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얼마나 온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그 사람처럼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서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가 그 속에 마땅히 죽었어야 될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린 양의 공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가. 네. 우리 반장은 다음 시간에 네.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한번 네.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아, 예. 숙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휴, 예. 아, 근데 여기 뭐 가수가 세 명이나 있고. 아니, 사실 여기도 가수입니다. 아유. 자, 다음 시간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에 관한 찬양을 한번 부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준비해 오세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룻기는 총 몇 장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번 3장 84절, 2번 4장 85절, 3번 5장 86절, 4번 6장 87절.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